남조선괴뢰 패당의 굴욕적인 성노예 지원재단 설립을 반대하여 남조선 대학생들이 7월 28일 서울에서 기습시위를 전개했습니다. 이날 파쇼경찰 당국은 시위 참가자들을 전원 연행하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.